중국인민 지원군 조선 전선 참전 66돌세 즈음에서 25일 오이탑의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오이탑이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화환 진정이란 홍서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서기장,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리친군 조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하는 류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 중국 유학생들, 화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우이탑에 진정되었습니다. 또한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외무성, 대외경제성, 문화성, 대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조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중국대표단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형제산구역, 개성시, 안주시, 회창군 등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응원, 열사 묘들에도 화환들이 진정되었습니다.